차가운 바람을 따라 그대가 부는 밤 돌아서서 아무리 막아도 번져가는 자꾸 보고 싶은 너인데 꿈처럼 내게 스며드는 너인데 눈을 감아도 이제 지워낼 수 없어 멈출 수 없어